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리의 메아리를 국시로 하는 에리카 환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 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U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 학우들과 함께하는 언론 매체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선 내일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아침 방송을, 낮 12시 30분부터 1시까지 점심 방송을, 그리고 오후 5시 30분부터 6시까지 저녁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3월 8일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UH. You came out of nowhere. Come out by surprise. 같이, 같이. 혼자 가도 둘이 가도 혹은 여럿이 가도 같이 같이와 함께라면 진정한 가치를 알게 되는 2주의 전시회. 안녕하세요, 제작부입니다. 3월 첫째 주 같이 같이와 함께할 이주의 전시회는 자연을 디자인하다 루이지 콜라니 특별전입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인간은 그저 자연을 관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우리는 완벽한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남긴 루이지 콜라니의 디자인에 해석하는 방법 자체를 변화시켜 만든 혁신적인 제품들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2주의 전시회, 같이 같이와 함께 그 가치를 알게 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에리카 한대방송국 제작부였습니다. VOH. 뉴스. 교내외의 주요 소식을 알려드리는 VU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단신입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글로벌 학습 공동체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양사랑 또래 장학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 글로벌 학습 공동체 참여자 모집이 진행됩니다. 모집 대상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며 함께 공부하고 싶은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입니다. 모집 기간은 2018년 2월 26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금요일 오후 1시까지이며 활동 기간은 2018년 3월 14일 수요일부터 5월 23일 수요일까지입니다. 신청은 같은 과목을 수강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한 3명 혹은 4명을 팀으로 해야 하며, 참가하시는 학우분들에게는 활동 공간 대여 및 팀당 활동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교습학습 지원센터 031-400번에 4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 28일에 2018년 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국제팀 주최하에 신입생 또는 편입생, 외국인 유학생 약 220명이 참여했습니다. 국제팀은 학사, 졸업요건, 수강신청 등의 학사정보 및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와 유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소개했고, 보험교육, 범죄예방교육 등을 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의 현지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에리카 재학생과 외국인 유학생 멘토멘티 프로그램인 한밀레도 참여해 외국인 유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에리카 캠퍼스에서 K-MOOC 강좌 수강 신청이 진행됩니다. 2018학년도 1학기부터 K-MOOC 강좌 중 에리카 창의융합교육팀에서 지정한 강좌를 수강할 경우 일반 교양 1학점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은 한양대학교 수강신청 시스템에서 3월 8일 목요일까지 가능하며 수강 후 이수증 및 수강 소감문을 작성하여 6월 29일 금요일까지 한양인에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지정된 강좌는 흔들리는 20대, 청년 심리학과 부와 빈곤의 글로벌 지도입니다. 수강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창의융합교육팀 031-400번에 57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사랑 또래장학금 신청이 진행됩니다. 한양사랑 또래장학금은 어려운 학우들을 위해 학우들 및 교직원들의 소액기부로 만들어진 장학금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계곤란이나 긴급구호로 등록금 지원이 필요한 학우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3월 5일 월요일부터 3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신청 방법은 이메일이나 사회봉사단으로 직접 제출하시면 되며 제출 서류는 한양사랑 또래장학금 신청서와 가계곤란 증빙 자료입니다. 장학금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에리카 캠퍼스 사회봉사단 031-400번에 434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내외 주요 소식을 알려드린 VUH 뉴스. 오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획 취재의 보도부 황예림 엄지호, 그리고 진행의 아나운서 추지우였습니다. Side. 국내를 넘어 해외까지 세계의 핫한 주요 축구 소식을 전해드리는 본격 축구 방송. 축구 소식과 함께 화요일 저녁을 산뜻하게 킥오프하는 시간. 안녕하세요. 고운사이드의 아나운서 추지우입니다. 저희 보우 온사이드에서는 세 가지 코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금주의 핫이슈, 챔피언스 리그 분석, 보은 선정, 2주의 선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내 축구 팬 및 축구 문외한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순서 금주의 핫 이슈. 그동안 펼쳐진 경기들의 결과가 어떨지 궁금한데요. 지금 알려드립니다. 먼저 프리미어 리그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크리스탈 팰리스를 만나 3대2로 이겼습니다. 전반전 형편없는 경기력을 보여준 맨유는 선제골을 허용하며 1대0으로 뒤진 채 후반전에 들어갔고 추가 실점을 하며 2대0으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맨유에는 명감독 무리뉴가 있었습니다. 양 윙백과 중앙 미드필더를 빼고 공격적인 선수들을 적절한 시간에 대거 투입하며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터진 네마냐 마티치의 환상적인 중거리 결승골엔 퍼거슨 시절 맨유의 뒷심 부활을 기대하게 했습니다. 지난 가장 빅매치였죠. 맨체스터 시티와 첼시의 경기가 맨시티의 1대0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첼시는 지난 챔피언스 리그 바르셀로나와의 경기에서 성공적이었던 수비적인 전술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경기와 달리 훈련 중 잠시 혼절하여 경기에서 빠진 응골로 칸테의 빈자리는 컸습니다. 결국 경기 내내 공격의 의지마저 보이지 않고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여준 첼시는 후반전 초반에 터진 베르나르도 실바의 결승골로 패배하였습니다. Remember all the nights we used to trap out. Now we count until we pass out. Passing all them neighbors cash out. Smashing all the lorries dash out. Remember all the nights we used to trap out. Now we count it up yeah. until we pass out. We gon' party like it's 1980 in a buggy ass 80s. All dope boy caddy with a nickel bag baggy. Go Rolex timing for your climax climbing. Got the bitch she's jumping when your heart beat popping. Then your love keep coming. Shake something, crack something. Shit, I'm trying to work something. Show you right, motorbike. You can ride me overnight. Never been one to judge. We resting back at the club. Put it down from above. Your body my only drug. We do it like Vegas. Rich and famous. We doing it major. We waking the neighbors. Passing all the members cash out. Smashing all the Rory's dash out. Remember all the nights we used to trap out. Now we count until we pass out. 맨시티와의 경기 이후 첼시는 외부의 질책뿐 아니라 내부에서도 흔들렸습니다. 첼시의 에이스 에당 아자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포지션은 윙어이다. 제로토 포지션에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없다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 인터뷰로 다시금 아자르의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 이적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Let's party like the 70s. Blowing all hella trees. Broccoli and collard greens. It don't matter to me. Yeah, yeah. Let's party like the 70s. Blowing all hella trees. Broccoli and collard greens. It don't matter to me. 토트넘이 허더즐필드 타운을 만나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토트넘의 지난 FA컵 경기에서 두 골 1도움을 기록하며 맹활약한 손흥민 선수는 이번 경기에서도 홀로 멀티골을 기록하며 언론의 찬사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아스날이 브라이튼에 2대1로 패배했습니다. 아스날은 맨시티와 리그컵 결승, 프리미어리그로 이어진 경기에서 모두 3대0으로 패한 데 이어서 3연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에 벵거에 대한 여론과 팬들의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갈 수 있어 좀 멀리 이제 신경 안 써 고민거리 너의 집 현관문을 두드려 어제 오늘 내일까지 매일 밤 누려 막 너와 나 시간 없지 아무도 없는 둘만의 파티 헤엄쳐니 얘기 속에서 허우적 됐음 못 쉬겠어 더 세게 나를 해줘 라리가 소식입니다. 바르셀로나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만나 1대0으로 바르사가 승리했습니다. 결과에 따라 1위 바르사와의 승점차가 2점에서 좁힐 수 있었던 2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번 패배로 8점차까지 벌어지며 리그 우승의 추가 바르사 쪽으로 기울게 됐습니다. 휴대폰도 너와 두기 싫어 upload a picture 40,000 likes 솔직하게 말하자면 고민들을 알바인 going pressure 관심 가져 fashion에 내 기분은 fresher than a peppermint 내 기분은 fresher than a peppermint 받기 싫은 연락들은 I don't pick it up 오늘의 내 전부 걸고서 I leave it up 지열했잖아 don't get it up but don't give it up 남들이 대체 뭔데 난 하고 싶은 거래 아무도 못 막아 alright 아무도 못 가둬 alright 자유롭게 날아 alright fly me to the galaxy 아무도 못 막아 팽팽한 경기의 해결사는 역시 리오넬 메시였습니다. 전반 중반에 가까운 거리에서 프리킥을 얻은 메시는 점프하는 수비벽을 깔끔하게 넘기며 골문 구석으로 휘어들어가는 마법과 같은 프리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프리킥 골로 메시는 개인 최초 3경기 연속 프리킥 골을 기록했으며 또한 개인 통산 600골의 대기록을 세웠습니다. 사실상 결승전인 큰 경기에서 또다시 자신을 증명한 메시입니다.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어제 새로운 선반지를 끼고 두 번째 순서 챔피언스 리그 분석입니다. 16강 2차전이 열렸었는데요. 과연 8강행 티켓을 얻은 팀은 어디일까요? 네모난 빵산에서 나오는 일기에 보그타 봐봐 누가 제일 멋진 이거라 벨트가 드러나게 입은 여자는 소화하지만 칼 대신 총을 들어 그 총을 뽑은 나는 위무지 티만 입어도 알렉산더처럼 와 모두 시도부터야 해 원래 처음 입어보는 옷은 수줍어 도전히 우리 구글을 지워버리는 친구 머리 위 물음표 유행은 돌고 돌아 우리 패션 같이 모두의 무모함은 내겐 새로운 상신을 쉬우지 말고 부지도 마 내가 음악을 시작했던 때 그 맨 처음 같이 그래 안에 겨울에는 옷은 리버 또 내 걸리는 자려면은 선이 봐봐 만일에 너가 누군가의 선이 모습 담은 그래 그렇게 평생 숨어있어 16강 최고의 빅매치 파리 생제르맹과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가 2-1 레알의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로써 종합스코어 5-2로 레알이 8강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리버풀과 포르투의 경기는 0-0 무승부로 마무리되며 1차전 5-0 대승을 거뒀던 리버풀이 8강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될 수 없다면 난 그냥 잘 거야 잠이나 붉은 카펫 위를 걷고 싶어 찍힌 내 사진 봐 또 다른 꿈은 그 사진들이 너가 읽고 있는 잡지 앞에 내가 입는 옷이 궁금해 내 장롱은 내가 쓰던 아이팟 그래 내 인생에 you don't care care care 그래 내가 편견을 깨 깨 깨 저 벽 뒤에 뭐가 있을지 무서워서란 비켜 제발 나 혼자라도 깨 보게 매 대신 내가 깨게 되면 아는 척도 하지 마 마 작년부터 친한 척하는 너 말해 마 난 할로윈에 평범하게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 사이선 평범해야 평범하지 않으니까 yeah, 어떤 옷을 입던 간에 여행은 더 빠르게 지나가 버릴 거야 당황하지 마 그 변화에 난 또 새로운 걸 들고 와 먹는 욕을 선두자란 1차전 경기 전까지 역대 최고의 이적료를 써가며 영입한 네이마르 그리고 카바니, 은바페로 이루어진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력이 많은 축구팬들의 기대를 한몸에 받았었는데요 최근 경기력과 경기 결과가 좋지 않았던 레알의 분위기까지 더해지며 파리의 승리를 예상하는 분위기가 컸으나 레알의 경험, 챔스 DNA가 파리에게 우승컵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준 경기였습니다. 난 알렉산더처럼 와 알렉산더 왜 알렉산더처럼 와 알렉산더 왜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난 알렉산더처럼 사랑받길 원해 온종일 You got me going crazy 당연히 너에게 always 너만의 감투 베이징 솔직해 마지막 순서 보온 선정 이주혜 선수입니다. 과연 누가 영광스러운 이주혜 선수로 뽑혔을까요? 보온 사이드가 선정한 이주혜 선수는 바로 손흥민 선수입니다. 앞서 소개했듯이 최근 두 경기에서 4골 1도움을 기록하며 쏜세이셔널한 활약을 펼친 손흥민 선수입니다. 오늘 저녁 열릴 토트넘과 유벤투스의 챔스 16강 경기에서 선발 출전하여 이 미친 활약을 이어가주는 마음으로 이주혜 선수로 손흥민 선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대충 만약에 너가 가지고 싶은 게 있다면 내가 번 돈으로 지를게 넌 나한테 과분해 내가 너라면 내 따위 아픔에 너가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게 여러분 방송 재밌게 들으셨나요? 저희 보온 사이드에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너 하루 완전히 사랑받길 원해 You know I do my best You know I do my best 널 하루 완전히 사랑받길 원해 yeah, yeah, yeah.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my dad Got me thinking all day Say ooh Baby let's go shopping Get away from my dad Got me thinking all day yeah. 알잖아 다른 사람 난 절대 없어 지금까지 기획연출의 제작부 전영주 기술의 기술부 김강민 그리고 진행해 아나운서 취지우였습니다. 주말엔 항상 you be on my side 다칠게 난 너밖에 없어도 손을 잡아줘 H 진리의 메아리를 곡시로 하는 에리카 현대방송국입니다. 본 방송국에선 2018학년도 1학기 방송 기조를 하나 되어 빛나는 목소리 여기는 VUH로 정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방송국은